박 부장님께 연락하셨지요? 1번. 네, 자주 연락해 주세요. 2번. 네, 전화를 걸 수 없어요. 3번. 네,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. 4번. 네, 전화로 연락 드렸어요.